You have a beach, 나는 silhouette, 눈에 서러워 실로 날 인도해준 샤롬의 길로 넌 angel로 실로 I'm your eyes, reflect galaxy 이 세상은 빌롱투역인 천상의 palace 빛나고 고운 자태와 형상 그 영상 미 속에 찬양해 취했어 몽환적인 mellows 네 존재에 존귀한 place 너란 우주로 rest on this 중독돼버린 days driving me crazy, you're meeting 아침 햇살처럼 눈이 부시게 항상 밝게 빛나 마치 천사처럼 존재를 천사들까지 질투할 아름 down with them 가득 찬 넌 빛이 나 다이아보드 I'm a moa 지경 상태미의 여신은 Aphrodite yeah. 아침 햇살처럼 눈이 부시게